아, 정오의 만나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교육 시간입니다. 네, 오늘 또 패트릭 선생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아, 제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네, 잘 지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저도 뭐 바쁘지만 아주 네. 재미나게 지냈죠. 날씨가 좀 그랬지만 네, 그러면 잠깐 노래 듣고 네, 네.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교육의 네. 전반적인 뉴질랜드 정부가 뉴질랜드의 교육 전반을 책임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런 면에 대해서 무슨 그 뉴질랜드 학교 교육의 그 데사일 시스템 지역적인 또는 경제적인 문화적인 차이에 따른 그 학교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말씀드리다가 마친 것 같거든요. 아, 네. 기억나네요. 예, 예. 우선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뉴질랜드는 전체 그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뉴질랜드 전체 지역의 모든 교육을 뉴질랜드 문교부 자체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학교의 어떤 그 새로운 신설이라든지 또는 학교를 그 문을 닫게 할 때 네. 교육부 장관이 직접 그 지역을 방문해서 지역 그 주민들과 먼저 교류를 하고 지역 교민들의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새로운 지역이 경제적으로 이제 활성화돼서 학교가 필요하고 인구들이 그곳에 집중되면 그곳에 학교를 세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하지만 지역 경제가 그 어려움을 겪고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 그 주민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의 학교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지만 네. 그 문교부 입장에서 보면 그 전체 학생들의 그 입장에서 소수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허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지만 학교를 폐교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아, 그 한국의 뭐 시골 학교 같은 뭐 그런 느낌이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도 예,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만 그 옆에 있는 도시나 옆에 있는 지역으로 가면 교육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불과 한 5분 정도의 거리는 학교를 이제 한 30분 정도 걸리는 학교로 가야 되는 그런 결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네. 이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뭐 이제 그러지만 결국에는 나라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모든 그 재정적인 그렇죠. 기반이 나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한정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대서의 시스템을 이제 제가 들어봤을 때는 보면은 최대한 뭐 사립이라든가 그렇죠. 국립의 그 차이점을 차이 그 교육 차이를 줄이기 위한 그런 시스템인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데사일 1부터 한 6, 7까지는 아무래도 우리 그 한국 교민들의 정서에 볼 때는 그곳에 그 속한 학교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렵고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이 네. 데사일 1부터 7 정도까지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우리 교민들이나 또 외국에서 유학을 오는 국제 학생들은 대부분 데사일 8 이상의 학교를 찾아서 주로 큰 도시에 위치한 네. 그런 학교들을 찾아서 선호하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죠. 하지만 이런 면은 있습니다. 데사일이 낮은 학교에 가면 그만큼 그 사람 냄새가 물씬 나죠. 학교에서 아침 식사도 제공해주고 점심도 주고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는 부모들이 네. 아이들을 아침을 못 먹여서 학교에 보낸다든지 또는 신발을 안 시켜서 학교에 보낸다든지 비가 와도 우비가 없이 우산이 없이 쫄쫄 학생들이 맞고 오기 때문에 이 나라의 그 국가대표 올블랙 선수들이 네. 그 이제 돈을 모아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 학교에다가 우비를 만들어서 하나씩 준다든지 또는 신발을 구입해서 준다든지 또는 지역 그 봉사자들이 네. 각 지역을 돌면서 빵집이라든지 음식점에서 나는 음식들을 미리 버려야 될 음식들을 모아서 그 다음 날 네. 이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그 시스템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역시 뉴질랜드도 경제적인 그런 자유로운 경제가 이루어지고 물론 사회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 상당히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배려가 네. 예,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민간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잘 이루어져 있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죠. 그러면 그 데사일 시스템의 그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그것은 그 문교부에 그 들어가시면 NJQEA라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네. 보시면 그 데사일 시스템을 찾으시면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가 예를 들면 오클랜드에 뭐 마운트 알버트 칼리지가 있다. 그러면 그 학교를 치시면 거기에 데사일이 몇인지가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또 이제 준비해 주신 네, 예. 내용을 좀 먼저 이제 그 유학생들이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여기 살고 계신 그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이 이제 학교에 등록을 하고 학교를 이제 정해서 가게 될 경우 이제 뉴질랜드 학교는 한국 학교와 어떤 점이 좀 다른가 하는 점에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유학생 부모님이나 새롭게 아이를 이제 학교에 보내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과외 공부도 시킬 필요도 없고 그냥 아이를 학교에만 보내면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고. 네, 그런 말도 있죠. 그런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만큼 아마 뉴질랜드의 그 학교 교육이 상당히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는 그런 전반적인 믿음이 거기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그 우선 뭐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선 그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까지는 모든 교육이 무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사일 1의 학교를 가든 데사일 10의 학교에 가든 학교 측에서는 이제 학교를 기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그 많은 보조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에게 이제 아주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100불을 학교에다 도네이션을 해달라든지 또는 이제 좀 좋은 데사일 10의 학교일지라도 그 학교에서 1년에 뭐 1000불 그다음에 이제 그 세미 그 프라이빗 스쿨이라고 해서 카톨릭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1년에 한 3000불 정도까지도 도네이션을 받아요. 하지만 그 도네이션을 학교에 그 학비로 낸다고 하더라도 그 연말에 가서 세금 정산을 할 때 학교에서 이제 그 학비를 낸 것을 도네이션 영수증으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네. IRD라는 그 세무서에 그 세금 낸 학비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내면 3분의 1을 다시 환급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3,000불이면 뭐 1,000불을 그렇죠. 다시. 그러니까 아마 한국 부모님들은 이미 아마 그 디베이트 하시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세금 정산하실 때 그런 혜택을 받으시고요. 저도 아이들이 이제 국민학교 때는 가톨릭 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이제 사립학교, 그다음에 공립학교를 갔는데 물론 사립학교는 학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환급은 받을 수 없는데 공립학교는 세금 환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뉴질랜드 학교가 상당히 그 인성 교육의 바탕을 둔 학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진행해 보겠는데요. 네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은 학교를 가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에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쵸. 유치원부터 좋은 유치원 그리고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해서 뭐 영어 유치원 이렇게 이제 많은 그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시험을 잘 보는 그렇죠. 학교 시험을 잘 보게 하고 또 뭐 내신 성적이 좋은 학교 이제 여러 가지 그 많은 외적인 요인들이 학생들에게 그리고 또 부모님들에게도 하나의 커다란 그 짐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뉴질랜드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인간적인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학교를 한국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뭐 고등학생 정도 되면 학교에 오면 누워서 자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다는 그런 얘기들도 네, 많이 듣는데 실제로 그렇죠. 예. 뉴질랜드에서는 그런 광경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학교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가 같은 시간에 끝납니다. 네. 3시에 학교가 마치는 이유는 부모님들의 직장이 3시에 같이 끝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얼마든지 직장에서 파해서 아이들을 픽업해서 집으로 갈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을 3시에 그 마치게 하는 거고요. 하지만 요즘 그 외국에서 많이 이민 오신 분들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뉴질랜드 회사들도 이제는 3시에 끝나지 않고 5시, 뭐 6시에 끝나는 학교들이 그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국제 네. 경쟁력에 이제 맞춰서 글로벌화된 그런 그 회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이제는 3시에 학생들을 데리러 오지 못하시고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아프터스쿨 제도를 운영을 해줘요. 아, 네. 그런 게 있긴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학생들이 그 해당되는 그 방과 후 교실에서 이제 상급 학년 학생들과 선생님 몇 분 그리고 이제 민간인 몇 분들이 고용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간식도 주고 또 컴퓨터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한편에서는 숙제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많은 학생들은 이제 마당이나 운동장에서 그 체육 활동을 한다든지 네. 또는 어떤 학생들은 음악 활동을 하면서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집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또 아주 커다란 차이점 중에 하나는 뉴질랜드의 그 교사들의 그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민 갓 오신 분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의 그 학교에 그 이제 한국 부모님들은 선생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기 위해서 네. 선생님에게 뭐 이렇게 봉투를 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관계를 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뉴질랜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뉴질랜드는 집에 그 화원에 그러니까 정원에 핀 꽃을 한 송이를 꺾어서 뭐 아이한테 들려서 선생님한테 보낸다든지 아. 또는 집에서 재배한 무슨 뭐 감자라든지 또는 뭐 그 집에서 키우는 닭이 알 달걀을 낳을 경우에는 그 달걀 두세 개를 봉지에 싸서 선생님한테 보낸다든지 또는 연말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 선생님한테 뭐 7-8불짜리 와인을 한 병을 사서 보낸다든지 아. 하는 아주 소박한 그런 선생님과 그 부모님과의 관계 형성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부모님들이 얼마든지 교실에 매일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한국은 부모님들이 절대 학교에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많이 이제 많이 그렇죠. 그 통제를 하시는데 이제 그 이유는 요즘 부모님들 중에서도 학교에 와서 이제 선생님한테 손찌검을 하거나 뭐 이런 분들도 많은 그 소식들이 가끔씩 그 네. 인터넷을 장식하는데 뉴질랜드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특히 이제 국민학교 같은 경우에 또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교실에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뭐 어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이런 저런 것을 배웠는데 이 아이가 특히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 선생님이 좀 네. 여기에 신경을 써주세요라든지 또는 자기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 없이 교사와 부모의 관계를 떠나서 동년배일 경우에는 한 교사와 부모의 관계를 떠나서 한 친구처럼 서로 뭐 자신들의 어떤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뉴질랜드 교사들에게서 발견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 한국 그 교사들은 공부 잘하거나 또는 가정이 좀 부유하거나 네. 해서 그 선생님 뭐 그렇다고 한국 선생님들이 전부 그러신 건 그렇죠. 아니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그 선호하는 학생들에게 그 좀 더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더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데 네. 뉴질랜드에서는 정반대예요. 공부 잘하는 애나 공부 못하는 애나 선생님이 똑같이 대해주고 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아이가 어떤 그 적응을 못한다. 예, 적응을 못하면 그 학생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또는 동료 친구들에게 이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들이 이 아이를 더 잘 돌봐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 아이가 처음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아이들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이가 좀 이상하거나 그러면 아이를 따돌리죠. 예, 따돌리고 그 아이를 집중적으로 선생님부터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성향들이 있는데 뉴질랜드는 오히려 그 아이의 문제점을 더 크게 부각시켜서 모든 학생들이 너희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아이들인지 저 아이는 저런 문제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니 우리가. 저 아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지. 그래야 제가 우리와 같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저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저 가족을 도와줍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족 어떤 같은 아이가 그렇죠.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숨기려고 하고 예 알게 할까봐 엄청 숨기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감추는데 오히려 여기에서는 거꾸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지원할 때 이제 학교에서는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아이에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그런 것을 전부 기술하도록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아이에 대한 모든 그 세부 사항을 알아야 그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적용을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더 커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몇몇 유학생들이 이제 저희 학교에 왔다 실패하고 가는 경우를 봤는데 그게 뭐냐면 한 예로 홍콩에서 어떤 학생이 왔는데 학생이 그 학습 발달 장애가 있었어요. 아. ADDH라고 그래가지고 그 한 가지 집중하면 거기에 빠져들어서 옆에서 누가 암만 부르고 뭐를 해도 아, 집중력이 엄청 예, 거기에만 이제 빠져드는 뭐 예전에 그 레인맨이라는 영화에 보면 네. 그 주인공이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런 사실을 감추고 네. 학교에 알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상한 특이한 행동을 보일 때 선생님들이 부모는 분명히 얘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왜 쟤는 자꾸 저런 행동을 보일까 하고 그 아이를 선생님들이 이제 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그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반항한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얘가 반항한다든지 또는 기분이 나빠서 세트를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는 그 아이를 정상적인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 측에서는 부모님을 모셔다가 지금 당신의 자녀가 자꾸 이런 이상 행동을 보이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했을 때 그 부모들이 그 순간에도 계속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애는 전혀 그런 반응을 집에서는 안 보이는데 왜 학교에서 이럴까요? 차라리 그 순간이라도 죄송합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네. 학교 측에서는 얼마든지 도와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결국에는 학교 측에서도 이것은 당신네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 아이를 보낼 때 부모님이 사인하시는 란이 있어요. 아, 네. 이 모든 사항은 거짓이 없으며 아. 100% 네. 예. 그 진실됨을 우리는 합니다 하시고 이제 부모님이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학교 측에서는 부모님에게 왜 그러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아이에 대한 정보를 다 주지 않았느냐 하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아이에 대한 제대로 어떤 처리를 못 해줬기 때문에 네. 아이는 계속 어려움에 닥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것이 다른 학부모 다른 학생들에게 이제 일종의 이제 원성이 되어서 아. 학교 측에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학생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 아. 이제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유학생들이 새로 저희 학교에 들어오려고 할 때 저는 아주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다 설명을 드려요. 오히려 아. 여러분이 다 알려주셔야만 학교 측에서는 100% 서비스를 해드린다. 네. 그래도 여전히 동양 부모님들은 상당히 꺼려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문화적인 예, 예. 문화적으로도 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 선생님들의 그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친절하시고 하지만 굉장히 또 엄격하시죠. 그리고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초등학교인가 아는 이제 교회 이제 예. 애들 보면은 학교에 만약에 20명 있으면은 상을 그 한국에서는 뭐 특별한 상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여긴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뭐 이상한 것 뭐, 한국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 뭐 친절상 막 이런 것도 예, 있고 예, 예. 뭐 웃음상 뭐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네가 반에서 가장 예쁜 미소를 지었다고 해서. 스마일 어워드라는 것도 선생님이 주시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글씨를 너무 얘가 난필을 썼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 아이한테 펜맨십 그 종이를 몇 장 복사해서 주시고 오. 집에 가서 이거를 계속 몇 장 몇 번 써봐라 해서 이제 그 아이가 결국 난필을 고치고 아주 예쁜 글씨가 되니까 네.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그것을 얘를 직접 교장 선생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 예전 공책과 지금 공책을 그러면 이제 얘는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자랑을 하죠. 그럼 교장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그런 가장 예쁜 글씨를 쓰는 상 뭐 이런 상까지 주니까 부모님이 집에서 느낄 때는 뭐 이런 상까지 주나 하지만 그 아이가 심리적으로 받게 되는 그 신선한 충격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네. 아이가 학교에 더 관심과 어떤 애정을 가지고 네. 그리고 공부하는 것, 학교에 가는 것 자체를 너무 즐거워하는 거죠. 네, 아니, 저도 맨 처음 들었을 때 뭐 이런 거 이상 있어 막 그랬는데 정작 그걸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되게 밝은, 되게 좋아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게 맨 처음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이제 학생이 새로 오면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학교를 안내한다거나 그런 거를 해주는 또 버디라 그러죠. 네, 그걸 정해주더라고요. 예, 도우미 네. 학생 누가 할래? 하고 선생님이 물어보죠. 그럼 이제 아이들이 손을 들어요. 그 이유는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발런티어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발런티어 하는 학생에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상을 주시거든요. 물론 아. 그 학생들이 상을 받기 위한 그런 마음도 있지만 대부분의 뉴질랜드 학생들은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행동을 하는 것을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하면 내 시간이 뺏기고 이런 생각은 그건 완전히 가장 나중에 하고 제가 처음에 왔는데 쟤는 어떤 친구일까? 난 저 친구하고 사귀고 싶어 해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이 손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판단해서 얘가 새로운 애가 이런 성향이면 그 아이하고 좀 약간 반대되는 성향의 아이를 붙여주죠. 그래서 아이가 너무 수줍어할 것 같으면 굉장히 활달한 아이를 붙여주고 네. 어떤 경우에는 남자아이가 새로 왔는데도 여자아이를 버디로 붙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 그 한국 부모님이나 중국 부모님들은 이제 새로운 같은 민족 아이가 와도 네. 절대 너는 도움을 주려고 하지 말아라. 너 영어가 제대로 안 는다고 하시면서 너 학교에서는 한국말 하면 안 돼? 너 학교에서 중국말 하면 안 돼? 이렇게 막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고 네. 선생님이 저한테 가끔 이제 그런 고충을 토로하시는데 선생님들이 판단하실 때는 교실에서 하루 종일 영어를 쓰기 때문에 아이가 쉬는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에 또는 방과 후에 자기의 모국어를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국어를 같이 쓰고 영어를 같이 쓰면 두 가지 언어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적으로. 네,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짧은 생각에서 너는 영어만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친구가 와도 그 아이를 위해서 절대로 모국어를 쓰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막 강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 예, 그럴 필요는 없을 네,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하셨던 예,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음악 듣고 네, 다음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player played a perfect move. 법적 문제로 고민하실 때 신속한 보상 및 사고 처리를 원하실 때 최재호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950-4856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엄마! 모기 모기! 어머머 아 아빠! 괜찮아! 거봐 방충망 달고 카펫 갈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방충망 달 때도 베스트 플로링 장판 카펫 달 때도 베스트 플로링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베스트 플로링 021-031-9060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두를 칭찬해주는 교사들이 가끔 아주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경우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아이들이 잘못을 할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한두 번 잘못했다고 야단치지 않으셔요. 굉장히 여러 번의 기회를 주고 그러다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아이를 위해서는 야단을 쳐야 되겠다 할 때는 정말 무섭게 네. 아이를 닦아세우시는데요. 닦아세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그 아이에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물어봐요. 아. 너 일어나봐. 그 다음에 이 앞으로 나와봐. 또는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 방 뒤에 있는 교실 뒤에 있는 선생님만의 공간으로 아이를 따로 데려가셔서 네. 이제 그 아이에게 질문을 던지죠. 지금 왜 내가 너를 불러냈는지 한번 네가 생각해봐. 왜 그랬을까? 아 먼저 말하기 전에요. 예. 아. 그러면 그 학생이 이제 눈치가 있는 학생이면 선생님 제가 너무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그 행동을 했어요. 하면 선생님이 용서를 해주셔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인지를 하고 네. 자기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하면 이제 선생님이 다시 교실 안으로 데리고 와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죠. 자, 선생님이 지금 제이콥을 앞으로 불러 세웠는데 왜 그랬을까? 지금 제이콥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없대. 너희들이 생각해 볼 때 선생님이 왜 제이콥을 앞으로 불렀을까 하면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은 본인이 잘 못 보지만 네. 옆에 있는 친구들은 잘 보거든요.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아이들이 막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걔한테 얘기를 하죠. 자, 제이콥, 친구들이 이렇게 너를 위해서 말을 했는데 인정하니? 그 자리에서 인정하면 선생님이 또 한번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정을 안 하고 끝까지 우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그 학년 주임 선생님께 먼저 보내요. 그래서 이제 학년 주임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고, 학년 주임이라는 것은 뉴질랜드의 교육은 국민학교는 5살 때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영국식 교육인데요. 국민학교는 6년제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것을 주니어 프라이머리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4학년, 5학년, 6학년은 시니어 프라이머리.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중학교는 2학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 7, 이어 8. 인터미디어트라고도 부르죠. 중간 학교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또 그 미국식 제도를 받아들여서 어떤 학교들은 2년의 인터미디어트 과정에 9학년, 10학년을 더해서 4년의 그 미들스쿨을 운영을 하는 학교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4년 과정, 그 다음에 11학년, 12학년, 13학년 이렇게 4년을 시니어 칼리지라고 불러서 이제 미국하고 비슷한 시스템으로 또 이렇게 변형시켜서 가는 그런 학교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그 학교들은 그 인터미디어트 2년 과정, 이어 7과 이어 8, 한국으로 말하면 국민학교 6학년, 네. 중학교 1학년 과정이 되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시니어 칼리지라고 해서 이어 9부터 9, 10, 11, 12, 13, 5년 과정을 중2부터 고3까지를 이제 고등학교라고 칭을 해서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5년 과정. 하지만 한국이나 중국, 일본이 7살이나 8살 때 학교를 시작하는 것에 반해서 뉴질랜드는 네. 5살 생일이 시작되는 날 국민학교 1학년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좀 기간은 길지만 결국에 졸업은 모든 학생들이 한국 학생이나 뉴질랜드 학생들이 전부 18살까지 학교를 다니고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제일 신기했던 게 한국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3월이면 그 해에 나이 다니는 애들은 다 가잖아요. 그렇죠. 뭐 12월이든 예, 예. 3월이든 생일인 애들이 다 가는데 이 나라는 안 그러더라고요. 자기 생년월일에 한해서 딱 5살이 되는 그날에 원래 학교를 시작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의 편의를 위해서 애들이 들쑥날쑥하게 들어오면 좀 뭐하니까 뉴질랜드는 4개의 학기가 있습니다. 10주씩 4개의 네네. 학기가 있고 학기마다 중간에 2주의 방학이 있는데요. 뉴질랜드의 학교들은 2월 초에 학기를 시작해서 10주 공부하고 그다음에 4월 중순에 또다시 5월 초에 다시 10주를 공부하고 네. 7월 중순에 다시 또 2주를 방학하고 또 7월 말쯤에 다시 10주의 교육을 하고 10월 중순에 다시 2주를 쉬고 이제 그때부터 10주를 교육을 하고 12월 중순쯤에 이제 여름방학에 들어가죠.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1년에 39주의 그 학습을 시키고요. 나머지 13주는 이제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교사지만 1년에 13주라는 긴 방학을 맞이하죠. 그리고 뉴질랜드 교사들은 본인의 그 업무 처리를 잘 하면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대부분 교사들을 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이 되면 그냥 자녀와 함께 3시에 집으로 퇴근하시는 교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좋은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대신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학교의 모든 업무를 나머지 시간에 잘 안배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죠. 네, 뭐 그렇지만 한국은 또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뭐 거의 7시 막 8시 이렇게 또 그 야자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방과 후에도 학생들이 막 7시, 8시 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밤 10시, 예, 11시까지 이렇게 학교에 있다가 가는 특히 고3 이런 그 담임 맡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뉴질랜드는 암만 늦어도 4시 반이면 교사들은 전부 퇴근을 하셔요.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상당히 왜냐하면 뉴질랜드 사회 전반이 그 가정을 위주로 해서 그래서 뭐 한국처럼 어떤 음주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회사 이제 학교도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그 직장을 마치고 교사들이 삼삼오오 몰려서 무슨 뭐 선술집에 가서 대포를 한잔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화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제가 듣기로는 뭐 무슨 회식이나 뭐 파티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뭐 예. 그냥 음료를 몇 개 갖고 와서 그렇죠. 회사 사무실에서 그냥 예, 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마시다 그냥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원하는 음료수 예를 들면 뭐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 맥주 또는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 포도주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친구들은 술을 안 마셔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그냥 설탕 음료 비슷하게 그 스프라이트라든지 네.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마시면서 이제 공동으로 또는 이제 술만 가져오지 않고 간단한 예 간단한 예. 그 핑거 푸드라고 해서 자신들이 가져오기도 하고 또는 뭐 사무실 내 어떤 그런 핑거 푸드를 제때제때 조달하기 위해서 뭐 한 달에 1인당 10불씩 이렇게 서로 모아서 네. 그 돈에서 이제 그런 핑거 푸드는 같이 조달을 하고 하는 조촐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모임이 있고요. 대부분 학교에서는 금요일 날 학교가 끝나면 한 1시간 정도 그 가까운 그 팝에 가서 카페에 가서 맥주를 한 잔씩 하고 헤어지거나 또는 학교 그 교무실에 모여 가지고 맥주 한두 잔씩 하면서 이제 회포를 풀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교사들도 함께 모여서 뭐 건강 그 에어로빅 댄스를 하는 그룹도 있고 아~ 또는 실내 축구를 하는 그룹도 있고 네. 뭐 배드민턴 그룹도 있고 같이 주말에 등산을 가는 그룹도 있고요. 또는 철인 3종 경기를 미리 1년 내내 준비해서 철인 3종 경기가 열릴 때 학교에서 또 허락을 해줍니다. 일주일 내내 그 철인 3종 경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4명이 한 조가 돼서 그 32시간을 완주를 해야 되는 오. 그 경기가 있어요. 자지 않고 계속 32시간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의 모든 학생들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를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를 또 다 그 인터넷으로 통해서 서로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로 응원하고 그 먹을 것도 제공하고 이제 어떤 그런 문화가 상당히 인간적이죠. 네, 들었을 때 이게 학생들한테도 좋을 것 같은 게 그렇죠. 이게 직접 선생님들이 뭘 한 걸 보기도 하고 그렇죠.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걸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기가 그럼요. 체험했을 때 그런 걸 이야기해줬을 때 좀 더 설득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아이들 앞에서 이제 모범을 부여하기 때문에 뚱뚱한 교사들이 가끔 있기는 해요. 네. 하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어떤 호르몬의 장애가 있어서 몸이 이렇게 불어나신 분들이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상당히 몸들이 건강한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초콜릿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그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대부분 가져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점심을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는 걸 보면 샌드위치, 건강한 샌드위치라든지 또는 뭐 야채를 몇 가지 이렇게 비닐봉지에 담아와서 네. 사과 하나, 당근 세 개 뭐 이렇게 먹는 거 브로콜리 삶아서 뭐 그냥 그 맨 상태로 먹고 이런 것들을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점심 도시락 싸우는 거 보면 상당히 건강하게 부모님들이 네. 보내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 사람들이 조깅도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 거고요. 길 가다 보면 정말 많이들 뛰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마린 스포츠도 엄청 많이 발달돼 있고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1년에 여름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 6주 동안 그 수영 교육을 시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버스를 태워서 근처에 있는 가까운 수영장에 가서 6주 동안 교육을 시키고 이제 6학년 또는 8학년 이렇게 그 국민학교의 최상급 학년이 되면 일주일을 바닷가에 가서 네. 이제 카약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또는 자신들이 창의적으로 어떤 물에 뜨는 부력을 이용하는 그런 물체들을 만들어서 만약의 경우에 내가 어디에 조난했을 때 네. 근처에 있는 물건들을 이용해서 살아남는 그런 방법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워터와이스라고 그 교육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전인교육적인 측면에서 모든 학생들이 수영은 마스터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친화적인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산교육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네. 안타깝게도 동양에서 온 부모님들이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아이를 싫어할 것 같아요. 아, 우리 애는 뭐 건강상의 이유, 무슨 우리 아이는 그 찬물을 닿으면 뭐 감기나 어떤 뭐 그런 핑계를 대면서 아이들을 참가를 안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 상당히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데 참가를 100% 해서 정말 그 전인적인 그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여전히 한국 부모님들은 아시아 부모님들은 학교란 그저 공부를 잘하기 위한 기관일 뿐인 그런 생각들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좀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캠프를 갑니다. 여기는 국민학교 2학년 때에는 2박 3일 동안 네. 매일같이 학교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어떤 레크리에이션 센터에 네. 아침 9시에 출발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거기 드랍하면 교사들이 그곳에서 오후 3시까지 아이들 캠프 생활을 시키고 일일 캠프죠. 아.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갔다가 그 다음 날도 또 거기에 똑같은 장소에 와서 2박 3일 동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셋째 날은 아이들이 슬리핑백을 가지고 와서 친구들하고 최초로 하루를 같이 자는 겁니다.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하면 부모님들 같이 와서 주무실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한 30분 정도 되는 근처에 있는 어떤 그 다른 학교 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빌려서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아이들에게는 정말 꿈의 시간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3학년부터는 3박 4일 그리고 4학년 이상이 되면 일주일 내내 4박 5일에 그 캠프를 가는데 처음에 국민학교 때에는 바닷가 근처에 있는 산악지형과 그 바다가 같이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아이들을 보내서 해양 스포츠 그다음에 육상 스포츠 모든 것을 전반에 걸쳐서 아이들이 자연과 그 친화될 수 있도록 네. 그런 목적하에 부모님들이 함께 오셔서 같이 그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배급도 해 주시고 재미난 것은요. 그 자원봉사를 하는 부모님 대부분 국민학교나 이런데 그 의사 간호사들이 있어요. 부모님 줄 중에. 네. 그분들이 현지 생활을 중단하시고 그 자원봉사를 하셔서 누가 아프거나 하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직접 치료를 해 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의사 선생님, 두 분의 간호사 어머님들이 no. 함께 꼭 가신다는 거예요. 와. 상당한 저희가 볼 때는 이거 내가 돈을 벌어야지 내가 왜 그런 데를 가야 되지 하는 그런 것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자녀와 함께 캠프에 가서 그 우리 아이에게 평생 잊지 못할 어떤 추억이라든가. 예, 추억을 준다는데 더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이 놀랐어요. 이제 저도 선생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캠프를 많이 여러 번 가보았지만 그 부모님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하는 걸 보고 저도 이제 저희 꼬마가 6학년 때 이제 캠프를 갔을 때 제가 그 집으로 편지가 와요. 당신이 캠프에 와서 무엇을 어떤 것을 교육시킬 수 있는지 써주세요. 아, 그래서 맞아요, 이제 저는 맞아요. 저는 김밥을 잘 만들고 그런 거 보여줄 수 있습니다 했더니 아이들이 고르는 거예요. 아. 부모님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거기서 고르면 뽑히면 제가 가는 거예요. 아,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예, 예. 그게 있으면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김밥 만드는 것을 체험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제 김밥을 10개를 사고 그 비닐 장갑 한 통 그다음에 그 쌀 뭐 재료들을 다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첫날 밤에 아이들 저녁을 이제 김밥으로 싸는 걸로 보여줬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제가 3년 내내 아이가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계속 요청이 와서 2년을 더 가서 해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어떤 정말로 이제 살아있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뉴질랜드 저도 이제 저는 이제 학교를 갈 일이 없으니까는 이제 그런데 뭐 교회 그 초등학생이라고 한국적으로 말하면 초등학생이라든가 이제 그 그런 애들하고 뭐 캠프를 이제 교회에서 간다고 하면은 캠프를 어디 빌려가지고 했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진짜 딱 그 자연에서 쓸 수 있는 것들도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게 좀 위험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하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나무에도 올라가게 하고 그 업세일링이라고 해서 이제 절벽 위에서 밑으로 수직으로 내리꽂는 것도 막 시켜요. 그 처음에는 저거 다칠 텐데 나도 저거 시키면 군대에서 유격 훈련할 때 하긴 했지만 저거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 할 텐데 하는데 캠프를 가면 이제 캠프 마스터들은 네, 꼭 캠프 3명씩, 그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안전 그 스피니라든지 그런 걸 전부 다 몇 번씩 체크를 하고 당신들이 시범을 해보고 해서 사고가 전혀 나지 않도록 안전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뉴질랜드 아이들은 또 상당히 와일드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여자애들이 오히려 남자애들보다 더 용감하게 막 뛰어내리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좀 다치고 이렇게 까져도 애들이 울거나 하는 애는 거의 못 봤어요. 네, 저도 네, 그냥 그래서 넘어지면 넘어졌나 보다. 네, 상당히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과보호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지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 밤 막 7시, 8시까지 나가서 친구들하고 뭐 자치기를 하고 이렇게 술래잡기를 하고 네, 뭐 예 그래서. 다방구를 하고 뭐 했던 그 기억들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한국에서는 전부 학원 아니면 집안에서 컴퓨터만 가지고 혼자 놀기 때문에 그쵸. 어떤 이 놀이 문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도 그리고 요즘 이제 한국 전반적인 그 문제들이 뭐 자살률도 높고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데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물론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 문제도 많겠지만 그런 저런 많은 문제점들은 아마 가장 기본적인 이런 학교 교육이 아이들에게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게 아닌지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네. 스트레스를 해소할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학교 입학이라는 과정과 물려서 이제 아이들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생기고 또 자신들이 그 감당하지 못할 어떤 스트레스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이후에 옆에 있는 약한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화를 분출해서 아이들을 따돌린다든지 집중적으로 아이를 공격한다든지 하는 그 문화 그리고 이제 한국은 무조건 공부만 잘하면 아무리 인간적인 행동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벌을 주지 않는 그런 특별한 어떤 그 교육의 문제들이 아마 이상한 그런 아이들을 양산하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는가 네. 거기에 비해서 뉴질랜드에 이제 이민을 오거나 또는 어떤 유학을 오는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아이들이 여기 와서 가장 먼저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물어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 네가 지금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 이상 저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고 제가 진짜 이제 사람처럼 사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어려움을 그 아이들이 결국 겪게 되는 게 이제 유학을 왔던 아이들이 부모님의 경제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다시 귀국을 하게 됐을 때 아이들이 맞닥뜨리는 그 트라우마가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다시 또 이 지옥 같은 데로 내가 돌아가야 되나?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울고 불면서 이제 여기서 계속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희생을 하시면서 아이를 여기에 남겨두시는 것도 제가 몇 번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한국의 어떤 그 교육적인 전반적인 문화가 그런 것이 좀 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상당히 말로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렵죠.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는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변해야 되는데. 그렇죠. 다 같이 변해야 되는데 대학 입시라든지 취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기 인생 전반적인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뉴질랜드의 그 인성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그게 이제 엄청나다는 걸 좀 더 느끼네요. 그렇죠. 아, 예, 벌써 이게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3분의 1도 못했는데 그러게요. 아, 네. 아, 그 아쉽지만은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예. 그 다음 이어가지고 또 예, 예. 네, 다음 주에 이어가지고 또 계속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그 뉴질랜드의 그 학업 그리고 과외 활동의 어떤 특별한 뭐 연계성이랄까? 네. 그런 뉴질랜드 학교의 특성 그리고 그 뉴질랜드 교육이 아이들에게 인성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네. 그런 면에 이제 좀 더 중점을 두고 아 그다음에 이제 각 뉴질랜드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그 세 가지 교육의 어떤 큰 방향 그 어떤 그 대학 입시 제도 세 가지 다른 제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 그 뉴질랜드 정부가 실시하는 NCA라는 교육이 있고 네. 영국 정부에서 받아들인 그 케임브리지 교육이 있고 스위스에서 개발한 그 IB라는 그 세 교육 과정 현재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 교육 과정의 어떤 특징 또는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He will renew your strength as you walk the road.